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오늘은 제9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何時からですか? 몇 시부터입니까?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스즈키 교수님의 수업에서 뭔가 안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9과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何時からですか? 몇 시부터입니까? 입니다. 明日健康診断があります. 何時からですか? 午前9時から11時までです. ここに8時半に集まってください.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스즈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다 건강진단가 아리마스. 내일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아시다는 내일, 오늘은 쿄, 어제는 기노입니다. 건강진단은 건강, 건강과 진단, 진단을 붙인 단어입니다.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아리마스. 는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현재형이나 미래형 모두에 사용을 합니다. 아리마스는 사물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배웠는데요.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라는 경우에도 사용되는군요. 이어서 안나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何時からですか? 몇 시부터입니까?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남은 몇 무엇이고요. 지는 시니까 난지 는 몇 시란 뜻이 됩니다. 가라. 부터는 기점이 되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this. 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고요. 그 뒤에 조사인 다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何時からですか? 그러자 스즈키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午前9時から11時までです.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午前. 오전이고요. 오후는 午後입니다. 9時는 9시인데요. 숫자 9의 시간을 나타내는 조수사 지, 그러니까 시를 붙인 거죠. 9는 Q 또는 쿠로 읽는다고 배웠는데 Q지라고는 하지 않나요? 네, 9 뒤에 지가 있으면 쿠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4시는 연지가 아니라 요지라고 합니다. 가라는 부터란 뜻으로 기점을 나타내는 조사죠. 11시는 11시, 마데는 까지로 시간이나 장소의 종점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this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10일은 주, 10과 이치, 이를 붙여서 주이치라고 하는군요. 그럼 12도 마찬가지로 주, 10과 니, 이를 붙여서 주니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1시에서 12시까지 연습해 볼까요? 1시, 1시, 2시, 2시, 3시, 3시, 4시, 4시, 5시, 5시, 6시, 6시, 7시, 7시, 8시, 8시, 9시, 9시, 10시, 10시, 11시, 11시, 12시, 12시 입니다. 이어서 스즈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코니 8시 반에 모여주세요. ください. 여기에 8시 반에 모여 주세요. 고코는 여기고요. 니는 조사로 장소를 나타냅니다. 8시 는 8시였죠. 그리고 한은 반이니까 1시간의 절반, 즉 30분이란 뜻이죠. 8시, 8시하고 한 반으로 8시 30분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8시 반의 뒤에 붙이는 조사 니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조사 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츠마테는 아츠마리마스 모입니다의 태형입니다. 여기에 ください 주세요를 붙이면 集まってください 모여주세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의뢰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요 표현은 何時からですか? 몇 시부터입니까? 明日健康診断があります。 何時からですか? 午前9時から11時までです。 ここに8時半に集まってください。 다음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가르쳐주십니다. 오늘은 동사의 태형이 나왔죠? 아츠마리마스, 모입니다를 태형으로 하면 왜 아츠마리테가 아니라 아츠마테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앞과에서 마스형의 동사를 태형으로 만드는 기본형을 공부했습니다. 마스를 태로 바꾸면 됐죠? 오늘은 또 하나의 유형을 배우겠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마스의 앞음절 하나가 바뀝니다. 아츠마리마스. 모입니다처럼 마스의 앞이 리의 경우에는 리마스를 때로 바꿉니다. 아츠마리마스는 아츠마테가 되는 겁니다. 마스의 앞이 이나 지의 경우에도 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스의 앞이 미나 니나 미의 경우에는 음대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요미마스 읽습니다는 욘데가 되는 거죠. 그럼 노래로 외워볼까요? 마스의 앞이 이나 지나 리일 때는 마스의 앞에 한 글자하고 마스가 때로 바뀌고요. 미나 니나 미일 때는 음대로 변하는 법칙을 가사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치리떼 미니빈데 이치리떼 미니빈데 마스의 앞음절이 기일 때는 이때로 바꾸기 때문에 기키마스 듣습니다는 기이테가 됩니다. 기일 때는 이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소기마스 서두릅니다는 이소이데 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키마스 갑니다만은 예외이기 때문에 이때가 됩니다. 이 부분의 변화 법칙을 노래로 외워볼까요? 기대 기대 이때 기대 기대 이때 네, 그럼 노래 전체를 통해서 들어볼까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외워보세요.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기리기리 빗소리인가요? 네, 아깝습니다. 시간이나 사물에 더 이상 여유가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약속 시간에 기리기리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표현도 있습니다. 스레스레 하마터면 한도를 넘을 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험에 스레스레로 합격했다는 식으로 사용을 하죠.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기리기리와 스레스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입니다. 요와 숫자 읽는 법은 시라고 읽으면 죽음을 연상시키고 쿠라고 읽으면 고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병원이나 호텔의 방 번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네. 네, 제 국어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난지카라데스카? 몇 시부터입니까? 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 진단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